시편 36편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그 묵상이 성도에게 어떤 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은 경험적인 지식으로 인도합니다. 19세기의 탁월한 선교사 헨리 말틴은 자기 생애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보낸 시간이야말로 가장 값지게 쓰여진 시간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적인 악인들을 1절부터 4절에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을 찬양하죠. 그게 5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모든 자들의 파멸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그들의 눈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한다 하는 것, 자신을 자랑한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두드러진 표지라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미움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고 2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입을 열었다 하면 죄악과 속임이 나오고 결코 지혜와 선행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3절이죠. 침대에 누워서 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악이고 악을 거절하는 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4절에 또 말합니다. 이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주 평범하고 너무나 평범한 수많은 남녀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을 묘사한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친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이런 모든 패역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조금도 흔들림이나 동요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어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인간의 반역에 의해서 변하거나 요동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성질을 건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신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산과 같다고 묘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큰 바다 같다고 6절에 말합니다. 누가 큰 산과 큰 바다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절감합니다. 그것이 6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여기 보배로우신지요라는 표현은 그 탁월함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가치와 탁월성을 아는 다윗에게는 이보다 중요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탁월하신 인자하심을 발견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보화를 사들이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게 뭔지를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탁월하심의 가치를 보지 못한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언제 경험합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에서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는 다윗은 계속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게 뭔지 아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함을 누리게 될 거라고 8절에 말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강수. 강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다 축복의 강물이에요. 걸러서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오물이 있기 때문에 걸러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니죠. 축복의 강수예요. 마시고 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강수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식탁을 예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식탁을 대해서 진수를 먹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면서 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바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고 빛의 빛이시라고 9절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과 같죠. 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 만물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드리는 거죠. 그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축복이 주를 아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의 몫이라고 분명하게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간구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다윗은 또 앞에서 언급한 패역하고 교만한 자와 악인의 발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고 영향을 발휘할 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넘어져서 결코 일어날 수 없게 될 거란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이게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 승리의 확신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이 모든 이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황이 다윗을 압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함이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문제와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 주를 아는 사람들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고 그 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집에서 진술을 먹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저희가 너무나 무지하여 알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저희가 알고 저희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밝히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